내 거라고 세상에 외칠게. 백번 양보해도 너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. 안 미치겠어. 터질 것만 같은 가슴으로 전력질주할게. 나만이 널 가질 수 있어. 거칠 숨이 차올라도 막을 수 없어. 거기 딱 서 있어. 내게 전력질주할게. 한 번 더 말하지만 그만 좀 말하는 흘러들어만 한 이야기 나냐 넌 지금 만화 속에 들어와 있고 난 행운한 남자 주인공. Let's go.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널 바라보며 내게 달려가는 것 내 거라고 세상에 외칠게. 백번 양보해도 너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. 안 미치겠어. 터질 것만 같은 가슴으로 전력질주할게. 나만이 널 가질 수 있어. 숨이 차올라도 막을 수 없어. 거기 딱 서 있어. 내게 전력 질주할게. 너보면 너만 보면 like ha ha ha ha. 날아갈 것만 같아 feel so high high. 난 아냐 거짓말쟁이. 뭐라 대체 그건 너의 책임. SNS에 내 이름을 꼭 해시태그 해 매일매일 baby. 서툴고 어색해서 표현하지 못했어. 이제 노예하지 마. 내 맘은 진짜라고 말로 표현 안 해도 전해질 거라 믿어. Yeah, 전해질 거라 믿어. 그렇다만 가질 일 없지.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굳은 어찌. Did you get it? 하늘에 약속할게. 오직 널 바라보며 변하지 않을 거야. 내 거라고 세상에 외칠게. 백번 양보해도 너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. 미치겠어. 터질 것만 같은 가슴으로 전력질주할게. 나만이 널 가질 수 있어. 거칠 숨이 차올라도 막을 수 없어. 거기 딱 서 있어. 내게 전력질주할게. 너는 나 엄플라라 꼭 약속해줘 제발. 난 너만의 비스킷이 되고 넌 달콤한 누텔라. 솔직하게